UBS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국적 불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약간 푸짐하고 통통해야 옷이 좀 더 잘 받고 매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포근하고 인자한 미소를 가진 우리 모두의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산타 마을은 몹시 바쁘다고 합니다. 온 세상 아이들의 꿈에 몰래 방문하거나 소원을 엿들어서 원하는 선물을 조사하고 준비하여 포장하는 업무에 매진해 있다고 하는데요.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타로 가게를 찾아와 주셨네요. 과연 할아버지께서는 선물 대신 어떤 고민을 갖고 오셨을까요?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할아버지, 루돌프 친구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쉽겠지만 타로풀이 동화는 가게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루돌프 친구를 안내해 주세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께서 주차장에 다녀오시는 동안 우린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 들어볼까요? 살렘 일리즈 땡큐 노트. 자, 그럼 오늘의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끔하고 씻게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보입니다. 머리 한올까지 신경 써서 정리하고 넥타이까지 맨 뒤 집 열쇠를 챙겨 출근 준비를 마치는 모습인데요. 그런 남성이 마지막으로 챙기는 것은 바로 웃고 있는 가면입니다.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집 밖으로 나가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업무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 모두가 남성과 같은 웃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카드 속 사람들처럼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슬픔과 분노 같은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실제 감정을 억제한 채 늘 웃는 얼굴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감정 노동자들이나 경쟁에 내몰리는 직장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스트레스 증상입니다.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를 1년에 딱 하루, 크리스마스 때에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것과는 다르게 사실 산타 마을은 1년 내내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산타 할아버지께서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죠. 특히 산타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서비스 직종에 속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착장을 하고 늘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며 아이들에게 동심과 선물을 함께 배달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매년 해오시다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으로 꽤나 큰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다고 해요.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예나 스마일리.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식욕을 감퇴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리며 만성피로와 불면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웃음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은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답니다. 만약 이 증후군이 더 심해질 경우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환자들은 겉으로는 늘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행동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격이 좋고 긍정적인 사람, 세상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산타 할아버지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꽤 만난 것 같지 않나요? 콜센터 상담원이나 제품 판매원, 승무원이나 은행 창구 직원처럼 감정 노동자분들께 자주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심리학 용어로 처음 사용한 일본의 나스메 마코토 교수에 의하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자신의 고용 상태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커뮤니티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41%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우울하지만 사회생활을 위해 억지로 웃어야 하는 것이죠. 감정 불감증에 걸린 채 억지 웃음을 나누고 있는 이 사회가 참 안타깝지 않나요? 감정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증상, 자기 환멸과 같은 우울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스마일 가면을 벗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하고 진짜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해요. 지금 이 타로풀이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감정은 어떠신가요? 가면에 가려져 있진 않나요? 라디오를 듣고 있는 지금만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가면을 벗어보도록 합시다. 비비 가면 무도회. 알로 호모라. 심리학자의 타로가게 라디오 속 코너 알로 호모라 시간입니다. 잠긴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주문 알로 호모라를 통해서 마음속의 문을 열고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재밌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감정을 느끼는 자들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 이퀄리브리엄을 소개합니다. 21세기 첫 해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자들은 인간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인간의 변덕스러움으로 인한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을 수호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죠. 그라마톤 성직자는 인류의 해를 가하는 감정을 느끼는 중심 집단을 찾아 박멸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전 국민들은 프로지움이라는 약물에 의해 통제되고 이 약물로 인해 사람들은 사랑, 증오, 분노 등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한 방울의 눈물이 그리운 웃음 강박증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무감각해지고 감정이 통제된 영화 속 디스토피아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인간에게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싶다면 오늘 한번 영화 이퀄리브리엄을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존 레전드, You Deserve It All. You've given me the world with all your love, so I got you something special just because I found a gift that's perfect. You're more than worth it. It's everything that you've been dreaming of. Oh, this is my love language, so I'll go ahead and say it, 'cause you're the gift that keeps on giving, and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You know you've been good all year. Come over here and let me show you.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I show you it more than you'll ever need. It's all good with me, 'cause you deserve it all. You give of yourself so unselfishly, so I wanna give you all the finest things I've found, a gift that's perfect. You're more than worth it. It's everything that you've been dreaming of. So treat yourself to something nice. The luxury's a lie, 'cause you're the gift that keeps on giving.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You know you've been good all year. Come over here and let me show you.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I show you it more than you ever need. It's all good with me, 'cause you deserve it all. For all you mean to me, underneath the tree, for you to see beyond your wildest dreams. And I know that I should do this all year long.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타 할아버지께서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마음껏 표출하고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산타 마을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잘 끝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 파티가 열린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마음껏 날리기 위해 그 파티에 꼭 가보도록 하자고요. 이미 드레스 코드도 정해놓으셨군요. 빨간색 셋업 정장을 준비하셨네요.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레드. 레드 하면 크리스마스죠. 빨간색은 무엇보다도 강렬한 심리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행동심리학자들이 붉은색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이유기도 하죠. 실제로 온라인 분석 플랫폼 키스매트릭스는 색상이 사람들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시각적인 부분을 다른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는데요. 그중 색상은 브랜드 인지도를 최대 80%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렬한 빨간색은 소비자의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구매를 절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2월 상품 판매 시 종종 목격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강렬한 색상으로 인해 주변인들의 주의를 끌고 자극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레드 드레스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다른 색의 옷을 입는 것보다 성적 매력이 더 어필된다는 현상을 뜻해요. 젊은 남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 여성의 사진을 옷 색깔만 바꿔서 차례로 보여준 뒤 매력의 정도를 점수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빨간색 옷을 입었을 때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산타 할아버지도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여러분들도 연말 파티가 있다면 강렬한 빨간색 의상으로 그날의 주인공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아우! The twinkle, twinkle. 테티서 트윙클. 숨겨도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매일 오래 쌓여 있어도 나는 twinkle tea가 나 다른 사람들도 다 빛나는 나를 좋아해 끝까지 경계해야 해 보석으로 친 너잖아 늘 나의 곁을 지켜줘 내 주위를 막 맴돌아 눈을 따지 마줘 난 매력에 빠져 숨겨도 twinkle 어쩌나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든 개의치 않는다. 다만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다. 볼프강 아마테우스 모차르트의 명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다른 표정의 가면에 나를 숨기고 가리기보다는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온전히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자, 오늘처럼 누군가의 감정과 기분은 이 가게에서 곧 작고 똑똑한 심리학적 상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 타로 가게 찾아와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세준, 그리고 야매 심리학자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